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노래 김일성 운숙에 드리는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원종소 작사 박한규 작곡인 노래 김일성 운숙에 드리는 노래는 주체 45 1956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가요는 조일세의 애국자이시고 민족적 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룡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대한 우리민들의 다음없는 흠모예정을 노래한 성가입니다. 가사에서는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 몸에 지내시고 조선 혁명을 빛나게 이용도하시는 오보이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고매한 덕성, 수령님을 따르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요라 같은 충정과 경모의 정을 격조 높이 노래했습니다. 노래는 반복하지 않는 3부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래는 전후에 어렵고 복잡하였던 그 나날 오직 자기 수령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혁명의 한계를 꿋꿋이 걸어온 우리 민의 투쟁 역사를 길이 전하는 뜻깊은 성가로, 당과 수령의 두려에 굳게 뭉쳐 주체 혁명 위협을 끝까지 완성해 나갈 우리 민의 불변의 신념을 새겨주는 시대의 성가로 조국 당후에 힘있게 올려 퍼지고 있습니다. 순서로 노래 태양의 노래는 영원하리라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안정호 작사 작곡인 이 가요는 주체 87, 1998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사에는 우리 민 모두에게 자주적인 삶을 안겨주시고 자유로운 한 품이 하나 이 세상 가장 위대한 인민으로 키워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해와 달이 닿도록 영원히 높이 모시가려는 온 나라 인민들의 한결같은 염원과 의지가 뜨겁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가사의 내용은 폭넓고 졸졸하게 흐르는 선율에 의해서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선율 형상에서 특징적인 것은 맥의 악단의 첫 악구를 해서 6도 이상의 넓은 음진행을 이름으로써 졸졸함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가요는 우리 민들의 가슴마다에 끌어넘치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후모심을 풍만하고 졸졸하게 형상함으로써 수령 영생의 성가로 인민들 속에 놀리 불리우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위만 가는 오보이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의 순관세계는 인민이 부르는 수령 영생의 성가 태양의 노래와 함께 저곳 강산에 영원히 흐를 것입니다. 이상 음악 감상 시간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